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이탈리아 국회 상원외교위원회 서기장과 일행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리수영 동지에게 14일 안토니오 라찌 서기장이 전달했습니다.